저는 레위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저는 이 레위기를 사랑을 가르치는 성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부터 이렇게 쭉 역으로 오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인지를 알려줍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인가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 사람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에 매여 있는 사람은 저주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축복의 삶,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이지요. 그리고 이 민수기의 내용을 또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어떤 삶인가?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레위지파, 성막, 제사제도 이런 규례들인데 이것이 레위기에 전반적으로 담기면서 하나님이 이 레위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성막과 제사를 담당하게 하신 것은 그냥 뭐 규례나 명령이나 형식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레위기에서 맨 처음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자주 만나기 위해서 이걸 마련하신 거고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지파를 뚝 떼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매일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나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사랑을 하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내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모세의 오경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레위기의 이 서론 부분을 통해서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그 사랑의 다섯 가지 특징,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첫 번째 제사, 번제를 통해서 뭐 배웠습니까? 온전한 사랑, 그죠? 두 번째 제사, 소제를 통해서 뭐가 뭘 배웠죠? 이 온전한 사랑이 사랑이 되도록 하는 것은 겸손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제사, 화목제를 통해서는 이 온전하고 겸손한 사랑은 반드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평강, 샬롬.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그것을 그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사, 속죄제를 통해서는 이 온전한 사랑이 겸손을 잃지 않고 샬롬이라는 방향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뭘 갖춰야 되냐면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책임성은 다섯 번째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이 책임성을 온전히 지기 위해서는 정직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정직이라는 것은 핑계를 대지 않고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120%의 책임을 지는 것이 정직이다. 그래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그것이 그 정직성이 시작된다는 것을 속건제를 통해서 배운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다섯 가지 본질은 내가 정직한 으로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래서 그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내가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 화평이라는 더불어 사는 이 방향성으로 가면서 겸손하게 온전한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레위기의 5대 제사가 말해주는 사랑의 다섯 가지 본질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을 이 놀라운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드는 온전하고 겸손한 그리고 이 평강이라는 방향성을 가진 이 사랑 그리고 한 손에는 정직성 한 손에는 책임성을 가지고 이 사랑을 해나가는데 이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반복하고 복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했던 말씀이죠. 사실 예습, 복습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예습과 복습. 사실 복습이 훨씬 쉽죠. 왜 그렇습니까? 예습은 배우지 않은 것을 해야 됩니다. 복습은 배운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복습이 좀 더 쉽습니다. 그런데 항상 악마는 어디에 있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죠. 악마는 그 사소한 것에 들어있는데요. 이 쉬워 보이는 복습에는요 아주 강력한 적이 하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복습이라는 그 중요한 것에 숨어있는 강력한 방해권은 뭔가 하면요 바로 지겨움입니다. 지겨움, 지루함, 지겨움. 왜요? 했던 거니까요. 배웠던 걸 또 해야 되니까 이게 겁나게 정말 징글징글하게 지겨울 때가 찾아옵니다. 예습은 좀 어렵지만 새로운 것이라서 이 지겨움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복습은 했던 것을 반복하는 것이라서 이 지겨움과 이 지루함, 이 귀찮음을 이겨내지 않으면 절대로 이 완수할 수 없는 것이 이 복습이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 오늘이가 어제 시험을 봤는지 시험 평가를 하는 것을 그 시험의 문제를 쓴 것을 묶어서 선생님이 묶어서 평가지라고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시험 평가지를 가지고 와서 그 틀린 문제는 다시 이 아이가 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적고 틀린 것은 그 풀었던 펜 말고 다른 펜으로 다시 적어가도록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아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이 복습과 오답 노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학교에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희 그 고등학교 쫙 설명해드리면서 그 친구가 전교 1등을 놓지 않았던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였습니까? 깔끔한 필기. 왜요? 복습하기 위해서. 그리고 쉬는 시간을 복습하는 걸로 채우고 그 다음에 오답 노트 만든. 이 세 가지가 그 친구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비결이었는데 저희 아들은 이 세 가지가 다 상관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평까지 그 오답 노트 적는데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막 몸이 막 비비 꼬이고 나중에 보니까 글씨는 완전 괴발 세발 막 날라다닙니다. 막 맞춤법도 틀리고요. 어떤 거는 쉼터를 숨터로 써놓고 아주 그냥 제가 막 부하가 치밀 정도로 막 답답하더라고요. 겨우 한 문제 한 문제 막 그래가지고 저녁 먹고도 노는 다른 우리 여자애들은 다 노는데 혼자서 그거 붙들고 막 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녀석에게 복습과 오답노트의 의미는 전혀 없겠다 싶었고 또 우리 오늘이는 공부 쪽으로는 좀 어렵겠구나 미리 제가 좀 재단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모습이 저희 아들이 보여준 그 모습이 비단 저희 아들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애를 쓸 때 항상 그 오늘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다 아는 건데 내가 꼭 이렇게 이때 이걸 해야 될까? 아내가 나를 너무 잘하는데 내가 이걸 아내에게 실천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권면하시는데 그것을 반복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데는 제가 너무 그것을 좀 지겹게 생각하고 귀찮아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저희 아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만의 문제도 아니겠죠. 이것은 모든 신자들의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복하고 복습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취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겨움을 탈피할 수 있는 정말 한 가지 방안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 제목에도 나와 있죠.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롯데껌이었는지 혜택껌이었는지 보면은 그 딱 열면은 그 껌 종이에 사랑이란 이렇게 써 있고 그 안에 열면은 뭐 사랑은 뭐뭐다 이런 식으로 써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흉내내 봤는데요. 사랑이란 언제나 오래 참는 것. 그렇습니다. 이 지겨움을 탈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랑장에서도 보면요. 4절부터 사랑의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4절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것도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온유하며. 그죠? 그 뒤에는 비슷한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근데 처음에 나오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이 사랑은 온유하며. 합신의 총장을 지내셨던 조병수 교수님, 신약을 전공하신 분인데요. 이 조병수 교수님도 이 사랑장을 풀어내실 때 사랑의 두 발이 있는데 하나는 오래 참음이고 하나는 온유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래 참음, 온유, 이건 거의 같은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한데요. 이 사랑을 반복하고 복습하는데 그때 찾아오는 이 악마 같은 이 지겨움을 탈피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사랑을 복습해야 되는데 제사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네가 복습해야 되는데 지겹지? 하지만 그냥 오래 참어! 야 그것도 못 참냐? 좀 참아보렴!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물론 그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오랫동안 참아오셨지만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참아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 참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번 색다르게 다시 한 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성막이 다 세워지고 제사 제도가 다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성막과 제사를 관장할 누가 필요하죠?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은요, 이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의 장면입니다. 비록 본문을 다 읽지 않고 처음 부분과 끝부분만을 읽었지만 그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부분은 아론과 그의 아들을 데려다가 이제 위임식 준비를 시키면서 에봇, 제사장의 옷을 입힙니다. 그러면서 이 위임식을 준비하는 장면이고요. 맨 마지막 부분은 제물에 피를 뿌리고 이레 동안 그 위임식을 정말 그 회막에서 떠나지 않고 성막에서 떠나지 않고 지키는 일들을 나오죠. 그래서 그 중간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오늘 읽지 않은 본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하면 관유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관유를 만들어서 성막의 기구들에 바르고 뿌리고 제사장에게도 뿌리고 그 다음에 아론의 머리에 붓고 바르고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위임식 속죄제를 드립니다. 위임식 번제를 드리고요. 그 피를 또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바릅니다. 오른쪽 귀뿌리, 오른쪽 엄지 손가락, 그 다음에 엄지 발가락 이렇게 바르죠. 그리고 위임식 화목제를 드리고요. 그 화목제 제물을 회막에서 성막에서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레 동안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엄숙하고요. 굉장히 거룩이 강조되고 있고요. 정말로 진지하면서 웅장한 그런 분위기에서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어디가 오래 참는 것이 나오느냐? 그것은 이 레위기를 조금 전체적인 눈으로 볼 때에 그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레위기 8장에서 위임식을 하고요. 레위기 9장에서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제사장으로서의 첫 제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10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굉장히 처참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오늘 이 본문에서 세워진 제사장 중에서 아론의 아들 중에 두 명이 죽습니다. 왜 죽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 두 아들이 불에 타 죽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의문을 가진 겁니다. 아니 이렇게 불에 타서 죽게 하실 거라면 왜 굳이 이 엄중하고 웅장하고 진지한 이 엄숙한 그리고 이 손 많이 가는 번거로운 위임식을 왜 하게 하셨을까? 나답과 아비오는 그냥 빼놓고 이미 실수할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왜 이 사람들 굳이 집어넣어서 위임식을 했을까? 나답과 아비오는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다른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는데 그리고 아론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있으니까 굳이 이 실수할 두 아들 세우지 않아도 괜찮지 않았을까? 저는 그 의문에 빠져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건강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영화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제가 대학생 때쯤 개봉한 영화로 알고 있는데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탐 크루즈가 아마 그 주연을 했던 영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미래 사회를 그리는데 미래 사회에 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의 재능들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예지, 재능과 이 컴퓨터 시스템이 그 인공지능이 결합을 해가지고 뭘 하냐면은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지가들이 한 3명 있고 그것이 인공지능과 함께 합쳐져가지고 범죄가 일어날 시간을 미리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를 알고 범행을 일으킬 사람을 예지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미리 가서 막는 겁니다. 칼을 가지고 누굴 죽이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딱 나타나서 그 사람을 잡아가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납치하려고 하는데 납치하기 전에 납치할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잡아갑니다.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예 그걸 생각하지도 않았는데도 잡아가는 그를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 대한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의 내용은 뭐 나중에 궁금하시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영화는 어떤 결론으로 가는가 하면 그런 시스템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택과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인류에 대한 존중도 아니고 인간을 사랑하는 일도 아니고 인간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영화를 떠올리면서 오늘 제가 가졌던 의문의 답을 찾았습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이 미리 나답과 아비우를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선택과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숨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그 일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영혼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요, 정말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의 특징을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억압하거나 상대방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만물들과는 다르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이것은요, 진짜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지으시면서 뭘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아프실 것을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당신이 채찍질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지라도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지 않으시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거든요. 오래 참으시는 사랑. 그것이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 사랑의 한 특징입니다. 오래 참는 것. 사실 우리 모두는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 덕분에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심판을 미루어 두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먼저 경험한 분들이 그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시전하고 우리에게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되어지고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알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제 경우를 잠깐 얘기해 볼까요? 저는 사실 사역자가 되고 싶은 생각,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정말 1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평생 개척만 하고 사셨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게 뭔지를 경험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또 저도 친구들처럼 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뭐 다른 어떤 것이 되더라도 목사는 안 해야겠다.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신학과 연관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일이 좌절이 돼가지고 제가 아 그러면 신학을 먼저 배워볼까 했다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코를 꿰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합신을 가게 됐죠. 합신을 다니면 반드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저는 신학만 배우고 싶었는데 사역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첫 사역지로 갔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5회 선배셨는데 제가 30회 졸업이거든요. 그분이 5회니까 저랑 최소 25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얼마나 건방진 사역자였는지, 제가 1년 사역하고 그해 이제 겨울에 결산하잖아요. 결산하면서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저보다 25년 선배이신 그분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목회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목사님, 잘 따라오는 사람들만 데려가고 잘 안 따라오는 사람들 다 버리고 가실 겁니까?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새파란 후배가 얼마나 교만했으면 25년 선배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 야 너 오늘부로 당장 그만둬 했을 텐데, 이 목사님이 진짜 위대하신 분이에요. 저를 그 후로도 4년을 더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가 그 교회 재정이 어려워져가지고 제가 그만둬야 될 시기가 오기 전까지 그 교회에서 총 5년 사역을 했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먼저 경험하신 거죠.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을 저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제가 오래 참음을 배운 거더라고요. 두 번째 갔던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런 분이셨어요. 당시 저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일부러 첫 번째 교회에서 5년 있는 동안에 제가 강도사 고시는 패스를 했는데 목사 고시를 안 봤어요. 왜냐하면 제게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저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감도 안 되고 제 자신을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나 같은 나쁜 놈이 목사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었죠. 그 내가 이 목사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불안감이 계속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도록 계속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받게 하시니까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 중압감이. 아, 나는 목사하면 안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사역하면 안 되는데. 내가 설교하고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설교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매년 연말마다 저희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올해까지만 하고 사역 그만둘까? 그러면 근데 저희 아내가 더 대단해요. 그만둬. 내가 목에 살릴게. 그러니까 더 못 그만두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꾸역꾸역. 진짜 사역을 꾸역꾸역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꾸역꾸역 하다 보면 제 안에서 문제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이도 저도 아니고 목사직을 부담스러워하면서 늘 관둘까 생각을 하는 저를 이 두 번째 교회 담임 목사님도 5년 동안 품어주셨어요. 5년 동안. 그러면서 성찬식도 집례하게 하고 재직회도 인도해보게 하고 단기 선교를 데려가서 선교의 눈도 뜨게 하고 그리고 설교의 기회도 계속 주시고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래서 그 오래 참으심으로 저를 정말 키워내신 거죠.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의 이제 기본은 할 줄 아는 설교자와 목회자가 된 것 같습니다. 첫 담임 목사님 5년, 두 번째 담임 목사님 5년. 굉장히 제가 못난 사람이었는데 못난 사람을 한 사람의 사역자로 세워주셨죠. 그 두 분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먼저 경험하시고 저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게 된 것이죠. 사랑이라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축복은 반복과 복습을 통해서만 나의 것이 되는데, 이 반복과 복습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은 뭐냐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직접 배우든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배우든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배우든, 그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복습할 동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할 것을, 침해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참으심의 이 사랑으로 그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에 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론은 안 거예요. 아론은 드디어 이해를 한 거예요. 아들이 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 주시면서 그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우가 안 세워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막과 제사제도를 마련하고 제사장을 위임을 했는데 그 제사장이 바로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흠이 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 좀 데미지가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일들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대로 된 제사장으로 세워지고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한 아론이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이 제사장 가문, 이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요,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위대한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리고 기록하고 있는 이 모세도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배워가고 습득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온유가, 그 온유함이 지면에, 온 지면에 승하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라고, 온유함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한 사람이 사랑을 배워가고 한 사람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다른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도 흠이 많은 사람이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처백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더 심했죠. 야곱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흠투성이인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엄청난 칭호를 받았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도 치명적인 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 그들이 포용되어지고 덮어지고 그러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기름을 관유라고 표현하잖아요. 관유. 이 관유가 이 히브리어로 보면 미시하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이 단어는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세 성경에서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요. 이 기름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덮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덮는다라는 의미.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만든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장소가 될 수 있습니까? 그죠? 인간이 드리는 제사가 어떻게 죄를 속할 수가 있습니까? 짐승 드린다고 어떻게 죄가 속해집니까? 내가 죽어야지. 인간이 어찌 하나님과 또 다른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덮으시는 겁니다. 뭘로 덮으시는 겁니까? 오래 참으심이라는 이 사랑으로 덮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 나오는 관유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심을 저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 이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태평양에 키니와타라는 섬에 자니링고라는 성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기로 유명한 그가 비웃음을 사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결혼을 위해서 그 아내의 아버지에게 암소 8마리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이 섬에서는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에게 암소로 대가를 치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자라면 암소 4마리, 좀 덜 예쁘다 3마리, 못생겼다 암소 1마리, 좀 예쁘다 암소 5마리 이 정도로 주는데, 이 자니링고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사리타를 데려오면서 그리 예쁜 여자가 아니었는데도 암소 8마리나 주었으니까 비웃음을 살만했습니다. 얼마 후에 어느 선교사가 이 자니링고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 사리타를 보는 순간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빛나는 눈, 자신의 참 미소, 당당한 걸음. 그래서 이 선교사는 링고에게 말합니다. 링고 씨, 당신 아내의 모습이 소문과 굉장히 다르네요. 네, 제가 사실은 결혼 전에 여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여자가 나는 암소 4마리에 시집왔다라고 말하면 다른 여자는 자기는 나는 암소 5마리에 시집왔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그곳에서 암소 한 마리에 시집온 여자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자존감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라고 암소 8마리나 주고 결혼을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암소 8마리의 가치를 쳐주는 순간 그의 아내는 정말 암소 8마리의 가치가 넘는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가치 있게 봐주는 눈, 넉넉하게 평가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할 것이 분명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나답과 아비우를 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위임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우상장수였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집에서 아들 취급도 못 받던 그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시는 우리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 분명한데 그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우리를 가치 없는 우리를 가치 있게 봐주시는 눈, 그리고 우리를 온유하게 기다리시는 따뜻한 마음, 그 오래 참으심의 사랑이 한 사람을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시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체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넌 시체가 아니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생명이 있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그 시체가 있던 구덩이에, 그 썩은 구덩이에 자꾸 다시 들어가려고 하죠. 그런 우리를 도덕이나 윤리의 잣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정말 결코 상종 못할 쓰레기 같은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 쓰레기 더미에서 꺼내고 시체 더미에서 꺼내도 또 거기로 들어가는 우리를 오래 참으심, 그리고 온유라는 두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신부야. 너는 내 몸이야. 더러운 웅덩이에서 썩어져 흐물거리는 뼈다귀 같은 나를 들어서 자신의 지체 삼으시고, 자신의 몸 삼으시고, 자신의 신부 삼으시고, 자신의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오래 참으시는 사랑.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앞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우리의 모든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그 모든 자유를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시키는 것, 그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오래 참으심에 항복하고 굴복하는 자만이 또한 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지체들의 못난 모습, 잘못된 행동,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 그것만 지적하다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경험도 못하고 펼치지도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오래 참으시는 사랑에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자유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굴복시키고, 아마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 같겠죠. 어떻게 저렇게 살아? 하지만 그 바보 같은 삶을 살아내므로써 한 사람, 두 사람 품어주고, 세 사람, 네 사람 오래 참음의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소리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